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 종용을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백두산 종합박물관과 해산 삼지연 넓은 철길 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대상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족지 혁명사적지들을 영구보존관리하며 삼지연군 꾸리기에서 나서는 모든 대상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내밀기 위한 당조직 정치사업을 심있게 볼일에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한편 최룡해 동지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정업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